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에너지 신산업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휴학생을 제외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부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선발 시 활동비 지급 및 수료증 발급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에너지신산업혁신공유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2023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3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며 사전 신청 및 만족도 조사 참여자 100명에게는 기프티콘이 증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희망공익인재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50명이며 서울 지역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1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며 선발 시 장학금으로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본 교육청 학력평가에서의 사탐, 과탐 응시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이과생의 비율이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표본조사를 토대로 보면 재수생 중 이과생 응시 비율도 2023학년도 53.9%에서 2024학년도 57.2%로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에는 이과생 비율이 48.9%를 기록했으며 통합수능 2년 차인 지난해는 50%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에 교육 관계자들은 취업에서 이과생이 유리하고 이과 중심의 정부 육성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급격한 이과 쏠림에 따른 전공계열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고 문과 육성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8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1억 8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하락했으며 유럽연합 및 영국 시장에서도 30.8% 감소했습니다. 공사는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지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소비 심리 위축 등이 계속되며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빠른 시일 내에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호주 빅토리아주의 멜버른 법정에서 진행됐던 아동 성학대 관련 재판 당시 마크 갬블 판사는 방청석에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에게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호주 법정에서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반면 빅토리아주 차별금지법에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공공시설에서 모유 수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상충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갬블 판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빅토리아주 영유아 교육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 지방법원은 이번 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